오직 너에게로 달려가려죠. 너는 그런 나를 모르고 있지만 이미 한 기억 지워져버린 내 이름 그 모든 건 내가 지금 손에 쥐고 있으니 상관없어. 달려오는 자들조차 거친 파도조차 나를 막을 순 없어. 눈앞에 있는 문제들은 보이지도 않아. 내가 막아야 할 폭풍 오바나 맴돌고 있잖아. 가파른 대담도 어둠 속에 맹도 불안한 미래도 너를 건들 수 없게 속에 남아있는지 궁금해. 끝이 곧 시작이란 말을 나는 믿을게. 아니라면 우린 몰랐을 거야 지고 둘래. 너를 위해 폰을 들었고 in the night, yeah. 나 혼자라도 기억하려 remind, yeah. I'll be freaking star 널 위해서 할게. 넘어진 대로 앞으로 걸어갈게, yeah.